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다섯 돌새 즈음한 농군맹 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29일 사동구역 장천 남세 전문협동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농군맹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했습니다.